내가 너무 무심했어 나봐. 하늘에게 너를 맡기고 세상 속에 나를 묻어둔 채 그냥 그렇게 흘러왔어. 보고 싶다, 보고 싶다. 마지막 너의 그 하얀 얼굴을 묻고 싶다. 너 없는 세상은 어떻게 나 혼자 살아가라. 볼 수 없다고, 곁에 없다고 잊었다.